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며 전민 총돌격전으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고무추동하는 선전아들인 주체의 핵보호금을 억세게 틀어지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대비약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자주적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자 준열이 규탄 전면 배격 조선의 대답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 우리의 앞길은 막지 못한다를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